어서 얘들 좀 봐. Come on, hey sister. Come on, hey brother. 누가 얘들 좀 말려줘. Pretty 엄청 sexy 엄청 이쁜 척 그런 거 안 해도 날 알아보는 마. 센스 매너 말투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한 널 알아보는 마. 천천히 아주 조금씩 상관없어 S극과 N극처럼 어떤 공식이든 끌려 단지 그냥 놀았어 우리들 사이 따뜻한 사이 매일 밤마다 너의 자장가로 잠이 들고 우리들 사이 딱 맞는 타임 Come on 거기 미스터 Come on 이리 와봐 조용히 속삭여줄래 Hey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스치어대면 숨 막히는 이 끌림에 어지럽게 해 난 너만의 영원한 소명 It's more than 모든 게 넌 It's more than 완벽해 That's why That's right. 우리 사이 자꾸 떠오르는 모든 너라면 난 It's more than 24시간 1분을 추가 조마조마한 조금이라도 널 놓칠까 24시간 지금 이 순간 Come on 나를 봐봐 Come on 넌 It's more than 이제 우릴 말리지 마 Hey hey hey yeah Boom boom yeah. Hey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No 날 미치게 하는 그런 남자 몸매도 얼굴도 시선 같아 Mom,